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자, 우리 뭐 다 외울 수 있겠죠, 그죠? 자,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선한 목적을 향하여 우리 인간들을 다스리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인간답게 죽을 수 있어서 인간으로 의미를 남길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태어난 것과 살아있는 것, 마지막에는 죽는 것도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를 라는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장시간에 걸쳐서 도덕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을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다스리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설교 시작하기 전이에요. 이제 설교를 시작을 했지만 이제 그 서론이에요. 사람들은 설교를 듣다가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은 아, 이 설교는 굉장히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예요. 내가 이제 한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테니까 어려운 말을 쓰지 말고 쉬운 말로 풀어서 한번 말해보세요. 한 사람이 성화된다는 것은 중생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죽음은 그 성화의 완성이며 부활의 날에는 영화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려운 말이 뭐죠? 성화 첫 번째, 두 번째 중생, 세 번째 부활, 그 다음에 네 번째 영화. 자, 이 말을 쓰지 말고 지금 한 말을 풀어서 얘기해봐요. 한 사람이 성화된다는 것은 반드시 중생해야 합니다. 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생해야 합니다. 죽음과 함께 성화는 끝나지만 부활의 그날에는 영화될 것입니다. 어려운 네 단어 쓰지 말고 한번 풀어서 말해봐요. 아주 말끔하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박윤선 박사 주석을 한 줄 사드리겠어요. 자, 말끔하게 말해봐요. 그 대신 길면 안 돼. 말해봐요. 여러분 중에 아무도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가장 짧게 제가 말을 해볼게요. 죄인의 부패한 본성을 전인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덧입기 위해서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와 믿음에 의해 다시 살아나야 하며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그 전본성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는 죽음과 함께 완성이 됩니다.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죽게 되는 육체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살리시는 몸의 다시 살아나는 그 날에는 우리가 몸과 영혼이 모두 영광스럽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길게 얘기해야지만 그 한 문장이 풀려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어려운 용어들을 익히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이야기할 땐 그것을 다 풀어서 설명을 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전도하러 나가서 중생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중생이 뭔지 몰라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누구도 가서 당신이 진정으로 성화되기를 원하면은 중생해야 합니다. 당신이 중생하지 못하면은 영화의 날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통용되는 용어를 잘 익히면은 그것은 마치 해면체와 같아요. 여러분, 그 엄마가, 어머니가 이제 겨울에 아침이 되어서 미역국을 끓여주려고 그러면은 깜짝 놀라는 거 있죠. 식구들은 되게 많은데 미역은 쫙 광에 가서 탁 하고 부러뜨려 오는데 요만큼이에요. 근데 그거를 더운 물에다가 탁 담그면은 불어서 막 이만하게 양푼으로 하나 가득 돼요. 그거를 참기름에다 볶아가지고 그냥 끓이면 말이죠. 국이 말이죠. 맛있는 그 미역국이 된단 말이죠. 응? 예. 그렇듯이 우리가 이런 용어를 잘 익히면은 우리끼리 의사소통을 하고 주고받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빠른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화 하나만 생각해도 가슴속으로 쫙 그 그림이 스며드는 거예요. 용어를 익히지 않으면 이런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거부감을 느끼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녹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잘 들으세요. 신앙이 깊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평범한 단어에 담긴 심오한 뜻을 깊이 이해하고 알고 경험하게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무지하고 심오한 영성 그런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지식만 뛰어나지만은 영적인 깊이는 없는 그런 지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참된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거짓된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익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묵상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가슴이 확 밀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밀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거는 서론적인 설명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 창조하신 목적을 가지고 그걸 도 삼아서 그 목적에 부합하려는 인간의 영혼의 올바른 힘이 덕인데 그 두 개를 합쳐서 도덕이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도덕이라고 그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세상을 이끄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가르쳐서 도덕의지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어야 된다 이거죠.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기의 소유여야지만 자신이 권한을 행사하고 할 수 자신의 것이어야지만 소유권이 있어야지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잖아요. 자기의 땅에 다른 사람이 만약에 작물을 심는다든지 차를 댄다든지 하면 문제를 제기하고 그 사람들을 야단칠 수 있죠. 그러나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면은 누구도 그럴 권한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도덕적 통치의 사상적인 기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에 기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주 동안 창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창조와 하나님의 충족성이에요. 즉, 하나님께 왜 창조가 필요했나?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자란 분이 없으시다면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창조하셔서 인간이 바라볼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골머리 아프시게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러는데 말을 잘 듣나 어디? 안 듣잖아요? 그 왜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일까? 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을 창조했다 또 심판하셨다가 이렇게 뭔가 세상을 자꾸 변형시키시는 것을 보면 뭔가 하나님도 뭔가 당신 스스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 세상을 창조하여야지만 당신이 충분하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질문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이 창조된 세계를 이끌어 가실 권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관해서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건 뭔가 부족했으니까 창조하신 게 아니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부족해서 만든 거예요. 뭐 하려고. 이게 없으면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 그래서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게 없으면 예배 시작할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거 얼마나 썰렁해.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음식점에서 웨이터 부르는 소리인지 예배드리자 그러는지 어떻게 아냐 이거. 근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자꾸 만들어서 이게 우리 자신의 목적에 이바지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바로 뭔가 당신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드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것은 이 세계 없이는 하나님이 부족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실제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뭘 얘기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이 세상의 물질은 영원전부터 함께 있었다고 말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역설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응?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아주 미묘한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저도 한때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말은 못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시라면 왜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 또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만족을 못하실 게 틀림이 없는데 근데 왜 만족스럽지 않은 이 세상을 만드셔서 스스로 이렇게 얽매이시는 것 같은 것 상황을 만드실까? 그런 분을 과연 전능하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미묘한 회의에 잠깐 빠졌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연구를 하고 사색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말끔하게 이런 의심의 그림자들을 떨쳐낼 수 있었던 것은 참 감사한 거죠. 자,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죠.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이 속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의 한 부분을 이루지만 그것 없이는 그것이 될 수 없는 것, 이런 거를 가리켜서 우리들이 속성이라고 불러요. 부분이면서도 그 부분이 빠지면 그것이 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속성이죠. 예를 들자면 포도주의 속성은 알코올 성분이죠. 만약에 포도에서 만들었고 포도주 냄새도 나는데 알코올 성분이 없다면 그 포도즙이지 포도주는 아니죠. 또 포도주와 똑같이 알코올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포도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화공약품으로 만들었다면 포도주가 아니죠. 이런 요소들이 바로 부분이지만 그것 없으면 전체가 그것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예요. 그런 걸 가리켜서 속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속에는, 속성 가운데는 인간에게서도 볼 수 있는 속성이 있고 인간에게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랑 같은 건 인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닮았을 뿐이지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하찮은 사랑이에요. 이해가시죠? 지식이, 하나님에게는 지식이 있는데 인간에게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지식의 차이는 무한한 격차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있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에게도 있고 인간에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있다. 이래서 이것을 유통적인 속성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는 전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도저히 없는 속성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서 고유한 속성이라고 부르든지 혹은 있긴 있지만 인간들 속으로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게 아니다. 단절되었다. 그래서 유통하지 않는 속성, 불유통적 속성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무한성,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존재가 있는데 한정이 있는 거예요. 시간도 한정이 있어요. 이거는 뭐 한 달 피면 없어지잖아요. 한정이 돼 있죠. 이건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는 없어요. 오늘 이것을 들고 바깥으로 나가면 내일은 여기에 꽃이 없어요. 장소가 한정되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 물건은 꽃으로만 존재해야 돼요. 이렇게 자기의 존재가 줄을 긋듯이 한정이 딱 돼 있는 것을 가리켜서 유한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인간으로만 존재해야 돼요. 내가 이 예배당에서 바깥으로 나가면 여기 내가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이 한정이 아예 없는 것을 가리켜서 무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한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한정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 바깥에도 계셔요. 오늘 여기서 우리들이 예배드릴 때 이 자리에 계시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기도할 때 또 거기도 계셔요. 이게 바로 무한성이에요. 무한성. 이런 무한성, 그 다음에 완전성, 완전한 것, 그 다음에 불변한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불변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럼 변한다는 것은 뭐냐? 변한다는 것은 있었는데 없어지고 없었는데 생기는 거예요. 그게 변하는 거죠.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사람에게 친절히 행하던 아주 신실한 친구였어요. 근데 한 5년 만에 만나보니까 아주 나쁜 놈으로 변해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그래도 만났을 때. 야, 너 많이 변했구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것들은 거의 다 없어지고 옛날에는 없던 것들이 생겨났구나. 그 뜻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는 그런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하나님에게는 그런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굉장히 복잡한 의문이 안개처럼 막 피어오르기 시작해요. 근데 나는 이러한 복잡한 의문이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원래 몰랐던 거야. 자기가 믿는다고는 말하지만은 모르고 믿는 거야. 근데 의문이 안개처럼 피어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참된 진리의 빛을 찾아가는 그 욕구의 시작이 의문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진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펼치면 한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그냥 조금만 맛만 보고 그냥 진도 나가겠습니다. 답은 안 내리겠어요. 집에 가서 생각을 해요.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렇게 아무것도 있는 것이 사라지지 않고 없는 것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 불변함이라면 그럼 기도는 왜? 아무래도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데 열심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이라고 대답하기엔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지. 그렇죠. 그런 의문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나오세요. 그럼 풀릴 겁니다. 계속 나오세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불변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그래서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살아계시다고 하는 어떠한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불변성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라겠죠.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하게 들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에 어떠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어떠한 효과도 바깥으로 나타내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의 불변성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라 얘기해요. 자, 오늘 밤에 제가 마당에서 묵상하면서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줄까 그러다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친구를 한 10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10년 전에 그 친구가 참 친절하고 특히 그 친구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은 친구가 어려울 때에는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친구를 잘 도와주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10년 후에 만났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재밌게 만나서 한 하루 종일 밥 먹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서 10년 만에 만난 그 회포를 풀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헤어질 때쯤 돼서 물어보는 거죠. 야, 근데 야, 넌 도대체 뭐 특별히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너 뭐하고 어떻게 사냐? 이제 뭐 좀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한 2년 넘게 놀았더니 야, 지금 뭐 살림이 말이 아니다. 얼른 뭘 좀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마땅하게 잡히는 게 없네. 그래, 집은 어디 살아? 꽤 크게 그래도 잘 살다가 요즘은 전세돈도 까먹고 지금이야 사글세빵으로 지금 옮기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고개를 톡 떨구면서 야, 너 힘들어서 어떻게 사냐. 그러더니 헤어지면서 뭔가 지갑에서 부시락 하고 끊더니 주머니에다 쑥 집어넣고 도망치 야야 나 간다 하니까 이게 뭐야 하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가 집에 가서 펴봐 편지 그 넣어가지고 그리고 집에 가서 이게 뭔가 그리고 펴보니까 100만원짜리 수표야. 그때 이 친구에게서 야 이 친구 진짜 하나도 안 변했구나. 이게 무슨 의미예요? 뭐가 안 변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옛날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친구들을 만나면 누구보다도 먼저 도와주려고 했던 인정 많은 그 성품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안 변했다. 자기였기 때문에 도와준 게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도 도와주었을 테니까 가난한 자기가 나타난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변하지 않는 어떤 성향을 증명해 보여준 하나의 희금석이 된 거라 이거죠.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거예요. 더 쉬운 일 하나만 더 들어줄게요. 이렇게 커다란 공간이 있어요. 밀폐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작은 구멍이 하나 뚫리고 이쪽에 구멍이 하나 뚫렸어요. 근데 이쪽에서 어마어마하게 강한 펌프로 밀폐된 공간에서 확 하고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이 공기는 아무데도 올 데가 없죠. 그 공기는 어디서 오겠어요? 반대편에 뚫어진 구멍에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컴컴한 공간이에요.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사람이 그 공간에 딱 들어가 보면 그 공간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 뭐가 있어? 물론 공기는 있지. 공기는. 그런데 이쪽에서 확 잡아당기니까 저쪽에서 들어온 공기가 일직선으로 타고 이쪽으로 빨려 나가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워낙 세면은 흩어지지 않고 그 공기가 일직선으로 빨려서 쫙 일로 빨려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컴컴한 공간에 불 켜도 마찬가지지만 와 보면 그 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절대로 안 보이죠. 소리도 안 난다고 쳐봐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공간에 밀가루 부대를 들고 오다가 탁 하고 떨어뜨리면서 밀가루 부대가 팍 터졌어요. 밀가루가 온 천지에 휘날렸어요. 그때 딱 보니까 어? 야 이거 신기하다. 밀가루가 막 날리더니 여기에 딱 가루가 날려오니까 일직선으로 쫙 빨려서 줄 서듯이 반대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변함없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불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불변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시체처럼 죽어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살아계신 어떠한 효과도 바깥으로 나타내시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불변성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는다는 언급과 똑같은 거라 이거죠. 그러면 뭐냐?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 자신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아무것도 필요하시지 않으시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 완전하신 하나님에게서는 무엇인가 당신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의지와 지혜에 의해서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것이 불변하다 이 얘기죠. 이해 안 가시리라고 확신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종을 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시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다 인간이 스스로 부족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인간이 그렇게 그림을 이렇게 예쁘게 그려서 인간이 그림을 예쁘게 그리고 심지어는 몇만 년 전에도 인간이 그 아름다운 채색으로서 이 알타미라 동굴의 벽화 같은 것들을 그려내요. 그러면 그게 인간에게 뭐가 필요했을까요? 그게 뭐가 인간에게 뭐가 필요했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필요했겠어요? 그 그림을 그리면 밥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그런데도 인간이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정신 세계 속에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동물은 아무것도 이런 예술 행위를 못해요. 아무리 머리 좋은 개라도 이런 예술 행위를 할 수 없어요. 혹시 개가 싼 똥이 예술적으로 보이면 그건 우연이지 절대로 스스로 의도된 예술 행위일 수 없는 거죠. 아니, 농담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뱀이 지나간 그 자국이 멋있게 보인다면 그거는 의도되지 않은 우연한 자국일 뿐이지 뱀이 그 아름다움을 지각하고 그것들을 산출해낸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는 아니지만 인간으로서는 완전한 존재로 상대적으로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그 완전함은 이하의 피조물과 비교하면 더욱더 돋보여. 그래서 인간에게는 먹고 입고 혹은 이렇게 뭔가 도움을 주는 도구를 만드는 일이 아닌데도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정신들을 표현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성향을.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완전성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예술 행위들이 나오는 거라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면 당신이 그렇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뭐 이렇게 변했다 저렇게 변했다 이러는 분은 아니시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변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당신 자신이 완전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완전한 존재로서 가지고 있는 성향, 당신 자신 안에 있는 이 완전함을 바깥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향에 변함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불변성에 대한 정의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게 하나님 바깥에 있는 걸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걸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시간이 지나면 썩고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면에서는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소멸되는 것들이 영원 자체이신 하나님 속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라요. 그래서 나중에 더 공부하겠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세계를 보면은 막 아름답잖아요. 응? 아름답잖아요. 여기 열린교회 마당만 들어와도 얼마나 아름다워. 내가 거기서 진치고 요새 책을 보고 묵상을 해요. 오늘은 안 돼가지고 아예 스탠드를 갖다가 하나 거기다 켜놓으라 그랬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차근차근한 그 비 오는 날 그 우산 아래서 쫙 책을 읽으면서 말이야. 수요 예배를 기다리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그것의 정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거 좀 어려운 말로 내재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내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효과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라 이거죠.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 그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왜 아름다우냐면 그 사람 안에 계신 충만하신 하나님 때문에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당신 밖에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을 통해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 바깥으로 세상이 간 게 아니라 창조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창조된 세계를 사랑하시고 창조된 세계 안에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결국은 하나님 자신과 더불어 교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들이 된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너무 신비해요. 주 하나님 크시도다. 아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무언가 부족했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한 것이다. 이런 어리석은 견해는 기각되어야 된다. 다 쓸데없는 소리다.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으시면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세계는 하나님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이 세상은 창조되어서 시간 속에 소멸되어 간다는 점에서 하나님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창조하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과 교통한다는 점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이제 엉뚱한 반론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때는 뭐하고 계셨나? 응?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그때 그러면 뭐라고 계셨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지상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도 모두 첫째 날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세계를 창조하신 천상의 세계와 그 다음에 지상의 세계를 창조하신 천상의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천사들로 수종을 들어 당신이 다스리시고 지상의 세계는 인간을 두어서 수종들게 하셔서 인간을 대리자 삼으셔서 통치하셔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데 이 지상의 세계는 하나님이 대리 통치를 하시는 거죠. 실질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대리자로 삼으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인간의 지위는 천사의 지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지위예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특히 죄가 들어온 이때에는 인간의 지위가 형편없이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려 천사들만 못한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우리의 몸이 변화될 그때에는 우리의 지위와 신분은 천사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지위에 이르게 되는 거죠. 아우구스투누스 같은 교부는 오히려 이 천사는 유시유종한 존재라고 봤어요. 언젠간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모두 정리하시고 영화된 인간과만 그 무궁한 세계에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진술을 했어요. 우리가 그것은 성경이 정한 어떤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 이상 변론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처럼 인간의 지위는 천사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하나님 다음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진 존재로 이 세상에 창조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그 쓰레기같이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이 처지는 말이죠. 너무 그 본래의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린 비참한 삶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첫째 날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땅에 있지 않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혹은 영물들, 천사나 이런 것들은 영원 세계 속에서 창조했다고 경솔하게 주장하는 교리학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야말로 정말 무지의 소치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물을 창조하시던 첫째 날 이전에 만약에 세상, 만약에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거기에는 시간이 없는 세계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들은 시간과는 상관이 없이 영원성을 소유하게 돼요. 그 영원성은 앞으로 나아가는 영원성이 아니라 뒤로 들어가는 영원성이에요. 기원에 관한 영원성이라 이거죠?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무시무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시무종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없어서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젠가 삼위일체 교리의 신비를 몇 번 설교한 적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원성에 관한 교리였죠. 자, 성부에게서 성자가 나으시죠. 또 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령이 나으시죠.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처음에는 성부 혼자 계셨고 한참 뒤에는 성부와 성자가 계셨고 그 후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셨으니 성부 혼자 계시던 때도 있었고 성부와 성자가 함께 계시던 때도 있었고 비로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시던 때가 있었으니 첫째 때는 일위일체요, 두 번째 때는 이위일체요, 세 번째 때는 삼위일체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아멘 하면 안 되는 대목입니다. 지금 틀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혼란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시간이 없는 영원 세계 속에서 일어난 그 일 속으로 시간을 끌고 들어갔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영원은 시간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초시간의 세계이기 때문에 성부가 계시고 성부에게서 성령이 오셨지만, 잘 들으세요.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성령에게서 나으셨지만 결코 성부는 성자보다 앞서시지 못하셨고 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령이 나셨지만 성령 없이 성부와 성자만 계시던 때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간 세계와 영원 세계의 차이예요. 아직도 이해 안 가죠? 그러면 더 잘 이해하게 해줄게요. 그게 이 정신 속에서 증명이 되는 거죠. 자, 봅시다. 과거는 흘러갔죠? 현재는 지금 있죠? 미래는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러면 지금 현재가 지나가지 않으면 미래가 와요? 안 와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나가면 과거가 되죠. 그리고 미래는 현재가 되죠. 매 순간 이 일들이 되풀이되죠. 이 순서는 뒤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 불가능한 거예요. 왜? 인간이라는 존재가 시간 세계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시간 세계 속에 있는 존재에게도 이런 영혼의 특성이 증명이 돼요.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은 정신작용 속에서 증명이 되는 거죠. 자,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시간이 흘러가서 과거가 됐죠. 그 다음에 미래였던 것이 현재로 와서 다시 또 과거로 들어가죠. 그런데 신기한 게 일단 과거가 되고 나면 정신 세계 속에서는 선후의 관계가 없어요. 정신 세계 속에서는 선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날 때 연대순으로 생각이 나요? 연대순으로 생각이 나냐고. 비비빅하고 딱 생각하니까 1982년이라서 아우 나는 어제 일 생각하고 싶은데 2007년 5월인데 한참 기다려야지만 이제 계속 기억이 가서 아유 아직도 이제 2006년이야 이러다가 하나 딱 생각이 납니까? 시간과는 상관이 없이 이 속에서 시간을 초월하게끔 과거의 기억과 그 과거 전의 기억과 그 과거보다 더 먼 기억들이 그 속에서 시간 순서로는 옛날 아주 먼 과거가 여기 있고 좀 과거는 여기 있고 금방 지나가는 과거는 여기 있고 현재는 여기 있거든. 근데 이게 쫙 짜부러들어서 여기서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막 혼자 온몸에 비늘이 돋는 것 같았는데 아 그렇구나. 영혼은 존재하는구나. 영원한 세계의 그 신비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 담으셨구나. 아멘. 진리의 하나님이시여 영원이신 하나님이시여 사랑스러운 영원이시여 라는 감탄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입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삼위일체론을 쓰잖아요. 그 유명한 그 일화가 있잖아요. 삼위일체론을 쓰는데 삼위일체론이라는 교리의 결론은 알겠는데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을 쓰고 있는데 어느 날 바닷가를 거니는데 어떤 아이가 조갑이로 바닷물을 퍼서 요만한 웅덩이에다 담드려요. 야, 너 뭐하니? 아저씨, 저는요, 여기 있는 바닷물을요, 전부 다 퍼서 이 웅덩이에 담으려고 해요. 그래? 재밌구나. 그리고 투벅투벅투벅투벅투벅투벅 바닷가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번쩍하는 빛이 비치는 거예요. 딱 돌아보니까 아이가 엎드려는 거죠.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주 하나님 크시도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많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깊이 깨닫게 돼요. 그런 게 이 정신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시간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또 의문이 생기잖아요. 무슨 의문이 생기냐면 하늘나라가 그렇게 꼭 시간에만 묶이는 걸까? 좀 틀려요. 그러나 시간 안에 절대적으로 묶이는 건 아니지만 시간에서 자유롭지도 못해요. 그것도 시간 세계예요. 종류는 약간 다르지만 시간 세계예요. 아니 기회가 되면 내가 증명해 보여줄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던 그때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때라는 말 자체가 시간이에요. 그땐 시간이 없었던 거죠. 어떤 사람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하필이면 이때가 아니고 그때 창조하셨습니까? 근데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왜? 어차피 때라고 하는 것은 영원이었는데, 여기까지 영원이었는데, 영원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 영원은 무한하기 때문에 언제 펼쳐지든지 그것은 그때가 시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선후를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보다 더 빨리 창조하셨을 수도 없고 더 나중 창조하셨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때가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 그때에는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보다 더 나중 때에 이런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차피 창조의 뚜껑을 열어야지만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는 질문이라 이거죠. 우리는 그 천지가 창조된 연대를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빨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수 있었을 그런 거 없다 이거죠. 나중에 창조하실 수도 있다. 그런 거 없다 이거죠.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 자체는 시간의 선분 위에다 찍는 점이에요. 그런데 영원이기 때문에 거기는 점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는 하나님이 세상 없이 존재하시는 것이 괜찮다가 어느 때에는 모자라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존 오웬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실로 하나님은 당신 밖에 있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자극받거나 움직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무한한 지혜와 영원한 의지 안에서 당신의 의지를 좇아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왜 그때였냐 이렇게 물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때의 시작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때에 시작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때가 하나님에게는 없다.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창조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 안에 있던 그 모든 지성과 의지를 통해서 무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거예요. 무로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할 때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창조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돼요. 의문을 갖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무로부터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하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이 무 그러면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무는 없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잠재된 가능성을 가리키는 거죠. 자,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렇게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익숙해진 우리들이 볼 때에 있다가 없어지고 없어졌다 있고 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할 때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하나님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영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세계 속에서 사라지고 다시 생겨나는 것들, 그런 의미에서는 영혼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는 그 영혼 안에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이 모두 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현재 이 우주 안에서도 아주 훌륭하게 입증할 수 있다고 믿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로켓을 타고 맨 그 천체 바깥으로 나가요. 지구 바깥으로 몇천 킬로를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는 뭘까요? 거기는요, 우주 공간이에요. 거기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온도도 똑같아요. 마이너스 273도. 어디 가든지 마이너스 273도예요. 물론 태양표면에 가면 얘기가 틀려지죠. 충분히 익으니까. 그러나 보통 우주 공간에서는 더운 데도 없고 추운 데도 없이 거의 모든 공간이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해놓고는, 이렇게 태양이 가까이 있어서 열을 미치는 지역을 제외해놓고는 모두 마이너스 273도, 균일이에요. 그럼 그 우주 공간에 뭐가 있느냐? 없어요. 단 하나가 있어요. 수소, H분자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하나하나 사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없다고 그러면은 정답일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럼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더 발달이 되면은 그 H도 없는 데서 생겨나는 거죠. 저는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화학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뭐 지구상에 원소가 되게 많잖아요. 원소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 온 우주에 이런 원소가 많은 줄 알았어요. 없어요. 우주 공간에는 오직 H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 H를 결합을 시켜요. 근데 그거는 지구상에서도 가능해요. 3만 도 정도의 열을 가하면 이 수소 원소 두 개가 합쳐져요. 이게 뭐는 헬륨이라는 원소가 되는 거예요. 헬륨. 그러면 이거를 합쳐지게 하는 성분이 뭐냐면 열이에요. 열. 열에 의해서 합쳐지는 거죠. 그러면 이 지구 위에 존재하는 이 뭐 철, 니켈, 망간, 나트륨, 무슨 뭐 알칼리, 뭐 이런 수많은 원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주 공간에서는 H 하나밖에 발견이 되지 않는데, 이게 열 작용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는 그 슈퍼노바의 폭발이 나오더라고요. 그 별들이 팡 하고 폭발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근데 그 폭발하는 그런 열에 의해서 이 H밖에 없는 것들이 결합을 하면서 수많은 원소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제주꾼들이 뭘 만들고 싶었냐면 금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만약에 금을 캐지 않고 만들 수만 있다면 그건 뭐 세계의 재산이 거의 다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없이 그 금을 만드는 법을 인간이 천여 년이 넘는 동안 그 꿈을 가지고 2000년 가까이 인간들이 그걸 노력을 했지만 결국 못 만들었어요. 영원히 만들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금이라고 하는 원소가 나오기 위해서는 과학자들이 하면 50억 도의 열이 필요한데 그거는 지구상에서 만들 수 있는 열이 아니에요. 그것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주에는 막 엄청난 폭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폭발들 속에서 그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는 그런 폭발을 통해서 생겨난 많은 원소들이 정말 기이하게도 한 곳에 이렇게 모여있는 한 덩어리를 이룬 거예요. 아주 특이한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주 공간에서 진짜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가끔 있는 일이라 이거죠.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이 전부 다 불덩어리예요. 기체야. 이런 딱딱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로켓을 타고 만약에 불에 안 탄다면 휙 하고 그 별을 향해 돌진하면 뚫고 반대편으로 나온다 얘기예요. 다 불덩어리지 그게 이런 흙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없는 가운데서 그것들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셨다면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그럼 그 있는 것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는 질문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그러나 그 있다 없다는 시간세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기준으로 볼 때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없는 것 같은 있는 것 그 속에서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없으며 또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하죠. 참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한다는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는 있으나 날마다 날마다 소멸하고 부패하여 있음을 상실해서 없음 속으로 달려가요. 그러므로서 시간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그 재밌는 것은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없었던데 나타났기 때문에 나타났는데 결국은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라고 불리우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현재와 과거와 미래와 상관없이 이것을 볼 때에는 있다가 사라지는 거니까 이것은 진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런 점에서 없는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이 창조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어야지 맞지? 거기에 뭐가 있다면 그것은 영원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의 영원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데 그럼 그 자체가 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러니까 창조된 모든 것들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의존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나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더 입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고백. 그것이 바로 인간으로서 참다운 행복에 이르는 길이에요. 거기에서 비로소 인간은 지혜를 발견하게 돼. 무엇이 있지만 없는 것이고 무엇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통찰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세계 속에서 많은 것들이 출렁거리면서 우리 앞을 지나가요. 돈, 명예, 물질, 욕망, 지위 이런 많은 것들이 막 춤을 추면서 지나가요. 지나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면서 어떤 것들을 사랑하고 붙들고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목표로 삼게끔 우리를 자극해요. 내버려 두면은 그런 시간 속에서 지나가는 것들이 우리의 이 지성 속에 잘 들으세요. 지나가면서 생기는 이 많은 인상들이 우리의 지성 속에 끊임없는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폭력을 가하면서 이것을 인식론적인 폭력이라는데 폭력을 가하면서 돈이라는 것이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폭력을 가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 친구도 돈이 없으니까 난 필요 없어요. 넌 돈이 많으니까 내 곁에 있어야 돼. 이건 돈이 되니까 부도덕해도 난 이 일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명예가 지나가면서 그것이 영광스러워 보여서 그것이 폭력을 행사하면 높아지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사람이 된다. 이거지. 이게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털어내는 이 반성과 참회의 시간이 없이는 이 영혼이 수없이 폭력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이 지성이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잊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참으로 있는 것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어느 날 오게 될 때 그때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이 허무하게 이 세상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그걸 털어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것들을 털어내는 가장 훌륭한 비결을 거룩한 고독에서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쭉 돌아보면서 이 무한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간은 들풀과 같이 사라지는 존재이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변천하는데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의 후패해져가는 겉사람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우리의 속사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슬퍼하는 대신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된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현자의 삶이라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말이에요. 박수치고 교회에 나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렇게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이 아닌 그것을 예전에 그 추루했던 그 욕망에 사로잡히고 더러웠던 그 인생에 대한 모든 견해들을 청산하고 그리고 그 영혼의 찬란한 빛 앞에서 방막과 같은 현재를 살고 있는 존재로서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깊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모든 폭력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막 그런 욕망들이 우리에게 수 없는 폭력을 가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성이 더럽혀져 있어 그때 닦아내야 돼 거룩한 고독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그 안에서 드리는 기도로 그것들을 닦아내요. 깨끗하게 닦아내면서 사랑해야 할 것과 그 다음에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 사용해야 할 것과 향유해야 할 것들을 구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이 순간을 사는 인간이 영혼을 향해 이때여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도덕의지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참된 행복과 보람을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들풀과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 굽어살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를 스쳐갔던 수많은 감각적인 사물들이 우리의 지성 속에 남겨놓은 그 수많은 억견의 상처들을 오늘 신령한 고독의 불로 지져 저희들이 자유케 해주시고 그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어 지시다.